계속 너를 찾아 헤매 너를 찾아 드러내는 이성 반짝 네가 부신 찰나 범너의 해답은 풀린 것만 같아 풀린 것만 같아 하얗게 빛난 널 보는 나 사라지지 마라 손을 뻗어봐도 학원의 손짓 날 무너뜨려 어둠에 널 지우려 했다 내게 살짝 흘린 그 미소 지친 날 다시 깨워일으켜 다 들어간 갈증에 Give me that 헛된 기대에 Baby give me that 내게 과분한 꿈인지 왜 다가갈수록 멀어지는지 시린 침묵에 Give me that 굳은 입가에 Baby give me that 너를 떡할 맘 너 또한 마찬가지로 멍청한 생각은 하지 말아줘 길을 나를 봤다면 주저 말고 잡아 이끈을 I've been looking for the masterpiece 지금 시작된 자고 너를 다운 내 fuego 난 밤새 너와 춤을 추고 싶어 너로 가득한 내 눈도 지금 너무 예뻐 Shake that 우리 둘만의 tango 부디 좀 떠 있을 거는 방해막이 우린 바뀌어 딱 한 번의 chance 운명을 향해 chase 마주선 우리 남들에 비해 조금은 다르고 특별한 case yeah. Don't waste our time 달리고 달려도 힘겨운 ratio 앞만 봐도 앞만 봐도 뒤에서 느껴지는 넌 어떡하라고 이뤄줘야 해 반드시 운명적인 날 그날을 위해 우리 웃어야 해 반드시 하얗게 빛난 널 보는 날 사라지지 마라 손을 뻗어봐도 학원의 손짓 날 무너뜨려 내게 살짝 흘린 그 미소 지친 날 다시 깨워 일으켜 다 들어가 갈증에 Give me that 헛된 기대에 Baby give me that 내게 과분한 꿈인지 왜 다가갈수록 멀어지는지 시린 침묵에 Give me that 굳은 입가에 Baby give me that 너를 떡할 만하게 해 내게 기회를 줘 Baby give me that 달이 떠있는 아침처럼 I can let go, I can let go now 하염없이 네 흔적을 쫓아봐 I can let go, I can let go now 네가 지고 있는 나의 운명 I can let go, I can let go now 너의 선택 걸어 한 발을 쌓아 나에게 give me that shot 다 들어간 다 들어간